my gosh. Don't you know I'm a savage? I'm a killer. 널 깨라. 아직도 가리고 환각을 펼쳐 no fella. We holla. 두렵지 않아 너 히트하라. 날 믿은 너리 fake on me. 좀비가 안 된 무대로 뭘 아마 fake on me. Got everybody mock up to me. 숙취를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놔. 싸늘한 관절 무너져 I can't no more time I say no. 두고 봐 난 좀 savage. 너의 dirty한 play 너는 두고 볼 수 없어. 나를 무너뜨리고 싶은 내 환각들이 점점 너를 구축할 이유가 돼. I'm a savage. 널 부셔게 줄게. Oh, I'm a savage. 널 짓밟아 줄게. Oh, give me now. Give me, give me now. 두두두두. 지금 나를 잡아 아니 난 더 savage. Give me, give me now. Give me, give me now. 두두두두. 이제 내가 너를 잡아 now. I'm a savage. Give me, give me now. Give me, give me now. 두두두두. 너의 말이 보여 네 약점 algorithm. Give me, give me now. Give me, give me now. 두두두두. 난 I think 방해 말고 꺼져 savage. Everybody look at me. 익숙하잖니. 양보해 참으면 돼. 어른스럽게 I'm locked up in the glass. 난 널 잊고 싶은데 너무 끔찍한 기대. 그런 환각 틀린 날이 가던 와. I'm going 광야로 게임인. 물리쳐 교면 이 간질. MRI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회심찬의 trick. We gone 광야로 게임인. 배워버려 내 빛을 꺼. 데미지를 입은 내게 인정사정 불꽃없는 punch. 그거 봐 난 좀 savage. 너의 최선력을 막아 흐트러 놔 빼놔. 말아 여긴 바로 광야. 너의 시공간은 내 뜻대로 make it break it. I'm a savage. 널 부셔.